계속 그런지 몰래 No way. 내 맘 몇 번을 물어본 거야 Baby stop. 대충 말은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이거 One bunny 자도 되는 shit though 정신 좀 차리고 보는 게 어때 딱 너만 빼고 모두 갖고 있는 shit though 내야 뭐야 대체 네가 아는 게 뭐지 아는 게 없어 일도 필요함이 절실한 게 인지도 이 정도에 또 못 알아들어 너 혼 좀 날 때 나와 니 덜 오늘 내일 하지 말고 서둘렀어 따라왔어 따라왔어 나 아예 아예 아예 아예 이런 시간